Yeah. That's right, yeah. Come on. Yeah. Rain, 우리 따스다 아메. 많이 깨났고 같게 군다 애긴 노북 스토어. Got rain, 그 사뭇 못된 날씨. 하나 갈았다 나 walking around. Oh. 후다와 기니 날라 날 봄낮에가 임마. 시타테가 김이 노테토 가사나테 baby yeah. Can I get your number? Can I get your name? 내워 소라시 때마다 그쯤에 아아테 여기가 더 마파테 심마파타요 사 심마 웃김이다 갈라 모오호 보고 놓고 걸어 김이와 샘부요데시마다 내 소대쇼 나도 노수도 아메와 모얀다노니 우쿠키나 김이다테 우쿠다테 후레다 하다 오츠다 Number?